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낚시를 참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충남 예산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충남 예산에는 예당 저수지라고 아주 큰 그 저수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낚시를 좀 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도 가보고 또 밤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되게 신기했던 것은 왜 방갈로라고 하나요? 물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보면 이제 물 위에 이제 배 같은 게 하나, 아니 배가 아니라 집 같은 게 하나 조그만 게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를 대고 그 안에서 이제 밤 낚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가서 이제 따라다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지켜보는 것들은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천성이 징그러운 걸 못 만져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막 그 지난번에 이제 김용훈 집사님하고 또 윤세근 집사님이랑 낚시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김용훈 집사님, 윤세근 집사님 물고기를 너무 이렇게 잘 잡으시는 거예요. 가와 이만한 걸 막 잡으시는데 물고기가 파닥파닥파닥파닥 뜨는데 저는 옆에서 이러면서 지켜보면서 이게 만지지도 못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천상 어부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물고기를 잡는데 베테랑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말씀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안드레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걸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있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이 게네사렛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라고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 게네사렛 호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던 중에 호수라고도 했다가 또 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 그냥 같이 쓰는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소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저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설교는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거 뭔가 좀 다른데 지금 그 기존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율법학자라든지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과는 좀 너무나도 다른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셨죠. 그래서 각양의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 호숫가로 계속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왜 광화문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탄핵을 외쳤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사람들이 너무 가득해서 막 숨 막혀 죽겠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수십만 명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겠다고 몰려오는 상황이 됩니다. 급기야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 크라이처치에서 이제 그 온 한인들이 제 설교를 듣겠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이 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 크라이처치에 있는 3,000명이 되는 한인들이 막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득 채워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도저히 서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으면 제가 이렇게, 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좀 돌려보냈을 거예요. 아니면 그래 우리 지금 장소가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다른 장소를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좀 더 큰 장소가 생기면 그때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부터는 조금 이따 오십시오. 오후에 오십시오. 제가 같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이 넘치셨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요 그 열정에 놀랄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도요 설교를 할 때 나름 한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소에는 좀 힘없이 뭐 이러고 다녀요. 뭐 이러고 다니고 집에서도 뭔가 일 하나 하는데 좀 이렇게 귀찮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드닝하고 이런 거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냐 이래요. 근데 유난히 딱 설교할 때만 눈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면서 막 말씀 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도 막 높아지게 되고 말도 좀 빨라지게 되고 이래요. 물론 긴장해서 말 빨라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고 막 이러니까 나름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사람들이 많아져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냐면 주위를 한번 쫙 둘러보니까 지금 저쪽에서 어부들이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옳지, 내가 저 사람들, 저 배에 올라타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어부들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이요, 그 특성이 배에서, 배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소리가 이제 퍼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없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배에 딱 찾아가요. 그 배 있는 쪽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자, 베드로에게 딱 찾아가더니 배 위에 싹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루드, 영어로 하는 루드, 이제 약간 좀 예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배 위에 쑥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지에서 좀, 배를 육지에서 좀 떼서 떼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반말을 했는지 존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요청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요청을 듣는 순간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4장 38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누워 있었어요.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장모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자, 당시 그 중동의 문화는요 한국 문화도 좀, 한국 문화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 받은 것이 있으면 꼭 보답해줘야 되는 그런 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이 베드로에게 이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베드로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평생에 걸쳐서 어부로 살아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동안 배를 저으면서 이렇게 배를 저었던 사람이에요. 배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배 위에서 전할 때 베드로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 옆에서 계속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배가 딱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라 노를 젓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젓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그 사실은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베드로는 아마도 그냥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평생 동안 내가 해오던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미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이거 평생 동안 내가 해오던 일인데? 내가 그냥 지금 뭐예요? 평생 동안 해오던 일을 내가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노를 저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베드로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 지금부터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하던 일, 그냥 하던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부르심, 그러면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목회자들이요,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 이름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막 여러 사람 제가 넣은 이름, 그분들이 예배에 늦게 오시고 안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막 졸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가 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요, 저 역시도 설교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도 막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이 아니라 어제도요, 밤늦게까지 설교를 마무리시면서 이거 설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가장 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이 설교가 핵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은 결코 설교 하나만 되지 않아요.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PPT 하고 있는 예은이. 저 한번 예은이를 좀 뒤로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저 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배를 쭉 드리면서 한 번도 여러분들은 저 예은이를 바라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예은이가 오늘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옆에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은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은이가 혹시라도 지금 PPT를 하는데 대충 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니야. 그냥 대충 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넘기고 싶을 때 넘겨. 슬라이드를. 그럼 저희가 찬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찬양 못 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강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한 여러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기도 내용을 적어와요. 시편 읽는 것도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탁 펴가지고 이걸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시편의 말씀을 읽을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셔서 읽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간식을 먹습니다. 이 간식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식 준비하는 거 제가 제 눈으로 보면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냥 몰까지 가는데 한번 갔다 오면 30분, 40분이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나눔을 위해서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맛있게 간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러는 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네. 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아무도 없다, 그럼 예배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이 주일에 내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지만 이곳에 나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더군다나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이 없다면, 여기 한 사람도 없다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인장로교회에서 사역할 때 새벽 예배 담당이라서 그날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새벽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딱 새벽 설교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목사님도 안 오시고 전사님들도 안 오시고 성도님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순간 내가 이러려고 말씀 준비했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네, 좀 누구 따라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순간 망감이 교차했어요. 이거 내가 지금 찬양하고 말씀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 내가 혹시 이거 안 하고 가면 또 중간에 누가 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결정한 거. 제가 혼자 찬양하고 성도님들 일단 생각하고 말씀 전했어요. 근데 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시간에 왔다면 엄청난 은혜가 될 거고 일단 그것이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 때문에 바쁘게 일주일을 살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일이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이 내가 평생 동안 해오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를 딱 바라보시더니, 야, 깊은 데로 가서 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뭔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 베드로로 하여금 아,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뭐라고 있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그의 경험들을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깨트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는요, 첫 번째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그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에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는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요,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물고기를 잡아보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단 한 마리도 지금 못 잡고 실망한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제 다시 나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못 잡았다고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요, 원문에 보면 그들이 사용했던 그물을 보면 이 그물은요, 트라멜렛이라고 하는 그 그물인데 그건 뭐냐면 주로 밤낚시에 쓰이는 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물이요, 낮 시간에는요, 물고기가 그걸 다 봐요. 그러니까 그물이 쭉 내려오면 이거 뭐지? 그러면서 쑥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밤에 사용하는 이 그물은 밤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낮에 내려봤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는요, 물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고 주로 바위 틈에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배를 타고 멀리 갈 필요가 없이 그냥 호숫가에서 그물을 쑥 던져가지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깊은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어차피 가봤자 되지 않은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봤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어요.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이렇게 하면 물고기 많이 잡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정숙 사님이 재정적인 거, 파이낸셜 관리하는 거 전문가신데 제가 양 집사님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과 정반대의 어떤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뭔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 뭔가를 딱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내 상황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상황을 보고 제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를지 안 따를지 갈등하게 되고 순종할지 아닐지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요, 그런데 그가 충분히 상황들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전문가적인 그 식견으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베드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신 말씀 다 틀렸습니다. 분명 내가 봤을 땐 그것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자기의 생각들을 다 얘기했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 그러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단어가 바로 이 그러나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이에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목수 출신의 말씀을 지금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베드로는요, 보세요.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노를 저으면서 가장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내가 따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 부탁을 딱 하니까 내가 아무리 내 상황을 봐도, 내 지식으로 봐도 이것은 틀렸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난주의 말씀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머릿속에서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의견과 내 지식과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바로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6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을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자,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전날 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총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결과를 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물고기를 잡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아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내 생각을 붙들고 내 경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내가 내 경험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축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환경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밋밋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내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한 걸음을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상황에서, 내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믿음에 관련된 예를 얘기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신선한 그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했고, 또한 제가 정말로 가장 순수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그 신학대 제가 그 군대를 3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4학년 때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딱 복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3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저희 가정이,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름대로 힘들게 이제 등록금을 대주셔서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참 어렸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았는데 부모님 등록금 내주시고 장학금은 제가 먹고 막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철이 들었죠. 그러고서 전도사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 건데 내가 부모님의 손을 벌려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신학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져 주시지 않는 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 등록금을 주시지 않으면 난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부르심을 가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그럼 난 앞으로 이 목회의 길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학년 1학기는 어떻게 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4학년 2학기 때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생실습을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 기독교 교육과였기 때문에 그 교생실습으로 고등학교에 이제 윤리교사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생실습으로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교수님한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교생실습을 나가니까 이 과제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서 과제를 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선뜻,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또 믿어가지고 교생실습을 딱 갔다 왔어요. 그러고 과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성적표를 보니까 그 과목 하나가 거의 점수가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장학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다음 학기 등록금 내는 게 어렵다. 뭐 그 당시에 성적자금 100%가 나온 게 아니고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름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소영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점수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심할서까지 써면서 점수를 고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막 흘렸어요. 이거 큰일 났다. 나 이제는 다음 학기 등록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전도단 그 활동을 했어요. YM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 대신학 그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목요일 날 동아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 동아리 예배를 드는데 저는 이제 4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한 1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딱 드리는데 앞에 있는 예배인 도자가 이제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에 신입생들 중에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신입생이란 단어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신입생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는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누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10명이, 신입생 중에 10명이 앞에 쭉 섰어요. 저는 몇 학년? 4학년. 그래서 뒤에 딱 서가지고 있어요. 뒤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쫙 10명이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불안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를 딱 하려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 장원아 너 지갑에 10만원 있지? 이러는 거야. 너 지갑에 10만원 있지? 지금은 돈 없어요. 너 지갑에 10만원 있지? 그 10만원 저기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 충만이에요. 저기 앞에 있는 충만이한테 줘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딱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느낌이 딱 오는 순간 하나님 저도 등록금 없어요. 이거요. 하나님, 저도 등록금 없어요. 저도요, 4학년 아니면 저기 앞에 나가서 나도 없어 기도해줘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심정이 드는데 하나님이 너 그 10만원 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막, 하나님 나도 없어! 막 이러면서 나가면서 나는 왜! 막 이러면서 나가고 싶었는데 그 안에서 엄청 갈등을 했어요. 내가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갈등에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더 순수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주자라고 결단하고 앞에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무거움으로 나가서 구충만이라는 애가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손에 이게 돈 10만원에 그 수표되어 있는 10만원을 탁 쥐어주면서 이러면서 엄청 기도해주고 그러고 딱 걸어 들어왔어요. 제가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했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나에게 있어서 그 10만원은 안정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 10만원은 내 등록금 해결하는데 가장 처음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주라고 해서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2학기 등록 못한다. 난 등록금도 안 되고 10만원도 없으니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다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참 저를 이뻐하셨어요. 근데 제 상황을 알지 못했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창원 학생 내 방으로 좀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불렀으니까 막 달려갔어요. 갔는데 교수님이 딱 한 하얀 봉투를 촥 내시면서 내가 40만 원 넣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받아드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 교수님에게 말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부르셔서 40만원을 딱 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놀라운 건 또 다른 어떤 제가 가까이 지내던 그 누님, 그분도 신학생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남아 계셨던 분인데 저와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 애까지 데려오셔서 같이 저에게 이제 밥을 사주시는데 또 봉투 하나를 쭉 내미시는 거예요. 40만 원이 또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40만 원이 쭉 들어와서 그 당시 120만 원 등록금이 한 주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아무리 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도대체 될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 내 지식으로 재보면 이건 될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걷어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요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과 내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